본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그 우란분제일입니다. 우란분제일. 우란분제일은 부처님 당시 때 증은 천도법이에요. 직접 부처님이 향한 그 불공법은 우란분제일 천도지 하나입니다. 그 외에 이제 모두 불공법, 기도법은 그 이후에 부처님 멸반 이후에 생긴 것이고요. 오직 부처님 생전 당시에 부처님이 직접 행하신 불공법이 우란분제일이에요. 예. 우란분제일은 모든 불보살들이 오직 그 천도하는데 다 일심동체로 나서서 천도한 날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그 특별한 천도제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속담에 손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그러지요? 예. 이제 그 천도헌데 있어서는 내가 늘 이제 그 천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놔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테니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 천도헌데 있어서는 바라지와 법주 두 신임이 요령과 목닥으로서 이제 그 천도제 그 법문을 합니다. 염불이라 하지만은 염불이 아니에요. 법문이에요. 아, 이제 염불은 그 이제 거기 이제 그 염불 법도 섞여 있습니다만은 주로 법문입니다. 법문. 우리 천도제 할 때 어쩌던가요? 그 이제 전부 우리말로 세계에서 하니까 모두 알아듣겠죠? 근데 이제 그 법, 그 바라지와 법주가 그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이들은 바라지와 법주는 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읽고 있어요. 근데 또 바라지와 법주가장도 그 이치를 확 이끼고 관행을 한다면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설사 바라지와 법주가 그 이치를 모르고 또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관행을 경지까장 아니 들어가지 못했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증명법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바라지 법주가 알든 모르든 간에 반드시 증명법사를 모셔놓고 그 이제 천도를 하는 거예요. 관행이 없는 천도법은 그 아무 그 천도 안 돼요. 한마디로 해서. 예.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이 관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천도제를 할 것입니다. 아마 모두 동참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특이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복이 있는가 봐요. 이러한 이제 수련대회 때 또 여기 앞에 계시는 모두 신내들뿐만 아니라 행자들 가장이라도 우리 선원의 행자들은 다른 도량의 행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나라는 전부 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전에 머리 안 깎아줘, 여기서는. 예. 한마디로 안 깎아준다니까요. 공부 안 된 사람 안 깎아줘. 두 말 할 것 없이.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여기 모셔놓고 식명사까지 해서 천도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드문 일이지요. 다른 데는 단 한 사람도 내가 나라는 사람을 안 사람도 없어. 그런 데서 천도해. 예. 근데 여기는 그 증명법사는 그만두고 여기 참석은 신내들 행자들까지 해도 다 그 자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또 그뿐입니까? 머리 아깝거니도 여기 대부분 많은 숫자가 그 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말을 안고 있으니까 몰라. 손으로 줄 수 없고 빛깔로 볼 수 없이 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지 안 깨달은 사람인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 부처님 경전의 말씀.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이에게 천명의 권양이 출가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공양한 것만 못 얻어. 그 공덕이. 출가한 사람 천명에게 공양한 것이 한 사람 깨달은 사람한테 공양한 것만 못 얻어. 한 사람 깨달은 사람한테 공양한 것이 십지 대보살을 한 사람한테 한 것만 못 얻어. 십지 대보살한 보살 천명한테 한 것이 한 부처님한테 공양한 것만 공덕이 못 얻어. 그래서 그때 목련존자 어머니를 그 지옥에서 이렇게 꺼내 천도할 때게 부처님 당시 때에 1200대 아라하들이 거기 참석하고 불보살들이 참석한 전체에 그 목련존자 집이 아주 대단한 부자입니다. 목련존자 아버지가 그때 당시 때 무역상으로서 그 나라의 제1인자니까요. 그래서 그 돈 많은 그걸로 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갔어. 돈이 많아서 들어갔어. 돈이 없었으면 안 들어갈 거인데. 이게 돈 많아서 지금 풍풍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넘보다 의시되고 산다고 자랑할 것 아니여. 깐딱하면 그걸로 해서 사후에는 참 곤란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예. 목련자 어머니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었죠. 예. 그래서 죽자마자 지옥에 들어가서 나들이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한 가문에 한 사람이 출가하면 구족이 생천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보통 아라한 경지에 있는 그 아들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직행을 했어. 그 어머니가. 예. 아들이 또 관행하고 보니까 어머니가 지옥에 있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천도를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딱 아들 외아들이거든요. 외아들이 아들 하나는 출가했어. 목련존자. 그래 그 전 재산을 팝니다. 팔아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팔아라. 그래가지고 십자 네 거리에 서서 전 재산을 전부 그냥 무차 보시를 합니다. 쌍나나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러면서 일부 나머지 되시기를 가지고 그 자웠던 1200대중과 그 모든 그 십지 대보살들 이러한들 그때 당시에 출가하신 분들을 공양할 것. 그날 그 원만하게 권양할 것을 놔두고는 전체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이 천도법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천도했어요. 예. 그래서 이 천도법이 생긴 것입니다. 목련윤자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이 천도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 이 불공법이에요. 그런데 아마 부처님 당시 때 이후에는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천도제는 아마 그 두문 어찌 없었겠습니까? 있어도 가뭄에 폭나듯이 드문 일이에요. 더구나 이 말세에 와서는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한 곳이라서 거의 지금 지구촌에 찾아볼 길이 없죠. 이제 그냥 이런 소리를 지금은 그냥 이 한 뒷전이라 해서 대고 할 수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얼마나 과학이 발달된 인터넷을 통하면은 세계 도처에 있는 깨달은 분들 그 말을 다 볼 수, 들여다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실을 때게 자기를 반영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실어놓지 아무 것이나 실어놓고 써요. 우선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문제를 실을 때에 그런 거 실컫는가? 그런데 들어가서 보세요. 이런 회상이 있는가? 그냥 적당히 뒷전에서 그냥 저 혼자 떠들어대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 천도제, 예, 동참하니들은 참, 내가 여기 안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회상에서 천도제를 할 때는 반드시 시작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요. 광주서 할 때도 전화를 하고 부산서 할 때도 전화를 합니다. 어디서 하더라도 전화를 하지요. 그러면 나는 그 시간부터 관행에 들어가요. 관행. 이제 그래서 그 관행은 멀고 가지간 거리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얼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몸뚱이는 여기 있어도 여기 오기 전에 여기를 오기 위해서 출발해서 정문을 나서려고 할 때에 신장에서 신내에서 신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신내에서 신는 자리가 여기고 여기가 그 자리죠? 관행을 하는 경지에 들어간 분은 그것도 보도 또 틀려. 내가 그랬잖아요. 요새 법문에 그냥 그 우리 꿈꾸는데 잠재 의식은 침껏 안나 세울 자리도 없다 그랬잖아요. 한 걸음 밖을 내디딜 곳도 없고 한 걸음 안으로 들이들 곳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지요. 관행에 있어서는 그래요. 관행은 뭐예요? 돌아가신 분들의 영과 이 세계에 있는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불보살과 나와 그냥 그렇게 한 자리 한 곳에 그렇게 있어요. 네.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런 데서 오늘 이런저런 분들이 이렇게 오늘 천도에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을 구제해, 오늘 구제해 주십사사 하는 말을 그냥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서로 논의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이 제일 잘 알아듣겠네요. 이? 관행이란 것이 뭔 것은. 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은 참 좋은 곳에 와서 올바른 곳에 와서 동참하는 분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정성껏 그처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9. 예. 깨달아 자제함에도 머뭄 없어. 깨달아 자제함이 본래의 마음일 뿐일세. 그랬습니다. 자, 내가 이런 법문을 때 물을 때는 한 번씩 크게 대답을 해. 자, 우리 여기 이제 그 처음 참석은이는 이제 두고, 이제 그 자리 깨달은 분들, 머리를 깎은 분이나 머리를 깎지 않는 분이나 공이 다, 그저 깨달아서는 그 자리 딱 그 보고 듣고 생각나는 그 내 마음의 실체를 딱 깨달아 놓고 본 게 그냥 본래에 갖춰져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아 놓고 본 게 깨달은 것도 아니죠? 그냥 나한테 다 갖춰져 있어. 그걸 모르고 살아. 그 말이에요. 깨달아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바로 깨달은 것도 아니야. 왜냐? 지금 보고 듣고 생각나는 그놈을 찾았던 것이지 그 밖에 거 찾은 것도 아니니까. 찾아놓고 보니까 보고 듣고 생각나는 그놈 그대로요. 그런 데서 그 깨달은 바 그 자기 참 자기 그 자리에서 그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능력을 마음껏 부려 베풀고 쓰는 경기를 말한 거예요. 깨달아 자제함에도 멀멈이 없어. 이게 그 마음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마음대로 부려 베풀어 누리지만은 그런 분별마저도 없어. 어떻게 없어요? 어린 애기가 어제도 비워드렸죠? 어린 애기가 저기 조그마한 그 세 살 먹은 애기가 또 섰으니까 여식이 섰어. 계집아가 섰어. 그냥 머시마가 세 살 먹은 시 떠벅떠벅 걸어가서 아 그냥 반가워. 그런 게 가서 그냥 딱 보듬고 놀고 그냥 입도 맞추고 그러죠. 그런데 그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그것 갖고 뭐 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있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 가령 그 아이들이 걸어간 것도 자제한 것이고 보듬고 응? 보듬은 것도 자제한 것이고 기스한 것도 자제한 것이요. 그런데 어째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안 봤지.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까지도 분별이 없이 하고 있어 지금. 도인이 하는 것은 그것하고 또 달라버려. 그보다 더 순수해. 어린 애기가 하는 것하고 전혀 또 달라. 그걸 말한 거예요. 깨달아 자제함에도 머뭄 없어라는 소리가 그런 말이에요. 일체행위 무의행위야. 하면서도 한다는 것이 없이 행하고 있어요. 하면서도 헌나는 것도 없이 헌건데 모든 것이 옳게 하고 그랬던 일이 없어. 아이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아, 자제함에도 머뭄 없어. 깨달아, 자제함이 본래의 마음일 뿐이다. 참,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본래의 마음일 뿐이다. 어제 자연을 얘기했죠, 자연. 본래의 마음일 뿐이다. 그런 말이 실은 그 자연을 얘기한 거예요. 아, 어쩌고. 이 중생들은 한나부터 여기까지 가식이에요. 저는 진실로 한다건데 사실은 가식이에요. 가식에 더 들어가서 그건 그냥 업덩어리요. 그냥.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오고 있어. 왜요? 어쩌면 꿈이 현실로 알았습니까? 지금 현실로 알고 있습니까? 아, 현실은 현실이죠. 근데 아 이게 곤란하네. 이거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바로 알아들을까? 어제도 얘기했죠. 꿈은 내 밖에 경계가 아니다. 마치 보석 가운데 일곱 가지 빛과 같은 것이다. 그냥 내 자성에서 연출해 놓고 자성의 능력으로 연출해 놓고 누리는 것이요. 그런데 그 내 밖에 경계를 알아본 것이 꿈이요. 꿈을 깨고 본 게 그거 없는 것이지 않아. 내 자성의 능력으로 베풀어 놓고 누리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알고 어떤 현실? 내 밖에 경계로 있는 현실로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나 잘못된 것. 가령 말하자면 검정 것을 희다한 것과 똑같아 버려. 중생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모조리 다 그래요. 그래요. 그게. 근데 여기서 자연이란 소리는 그냥 흰 것은 보면 흰 것이다고 검은 것은 보면 검다간 그대로를 갖다 얘기하는 하고 바로 보고 바로 얘기해서 바르고 누리고 사는 것을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예,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나서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을 모두 자연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한마디로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소리는 파고파고 들어가면 가식이 없이 생긴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자연이라고 하지요. 네. 그러지요. 근데 이게 우선 나타난 것부터가 이렇게 보고 보는 것부터가 잘못 보고 있는데 그것이 자연이요. 그러나 화는 세계, 업군의 세계지만은 그냥 거기서 나타난 대로 가식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을 자연이라고 한다. 근데 그 자연서는 어디로부터 비롯돼서 나왔느냐? 방금 이런 도리, 방금 내가 앞에서 설명한 그 자연, 그런 것을 비롯해서 나온 자연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대구에 있을 때에 법문을 때에 어쨌어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 연세 많은 분들 그냥 알지겠죠? 그때에 62년도에 서울대 교수로 있는 그 철학과 주임 교수로 있는 일을 한번 그 교수진 명단을 떠들어 보세요. 박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 나이 때에 하도 그때는 조금 유명했어. 그뭐 일요일 날 내 법회가 그 처녀 대중을 보현사가 좁아서 하루 네 번 법을 설했으니까요. 청년이면 청년, 대학생이면 대학생, 응? 이렇게 또 신도들, 학생이면 학생, 이렇게 해서 네 번을 설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인기가 있었어. 그게 경북대에서 와서 좀 그런 철학에 대해서 칸트 철학을 그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몇 차례 하는데 아 서울대에서도 칸트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박철 교수가. 그런데 어쩐지 내가 하는 것이 박철 교수 그 철학 그 강의하고 정반대. 지금 말하자면 계속 때려붙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는 박철 교수가 서울대에서 그 강의를 한 적이 알 수가 없지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뿔이 났는지 대구로 쫓아왔어요. 나를 찾아왔어. 찾아와서 딱 보니까 요만한 것이 있으니까 예의가 그렇지 않지. 더구나 철학 교수로서. 처음에 인사도 안 나눠. 나오고. 아, 그냥 하도 가짜니까. 보니까 하도 가짜네. 처음에 인사도 안 나눠. 아무거나 하고 찾아서, 예, 아, 전대에 온 게, 아, 그래요? 그러고 온 게 아니라서 처음에 인사도 안 나눠.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이러저러고 이러저러한 남산이냐고. 그래서 예, 이러저러고 이러저러했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하면 지니까. 그렇게 둘이 앉아서 이 얘기하는 것이 6시간 반을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6시간 반. 6시간 만에는 그다음부터 그 담장에 올라가 있는 호박농굴까지 다 들어왔으니까 강의 그런 것까지 들어서 다 얘기하게 됐어요. 호박농굴 그 기억이 나네요. 6시간 만에 딱 그분이 정식으로 무릎을 꿇어요. 일어나서 다시 앉으면서 무릎을 꿇고 참 몰라뵀습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그 후로 30분 동안 더 이야기하고 갈린 적이 있습니다. 뭔 말에다 그거 지나서 그래서 한마디로 그 얘기 그때 그랬어요. 당신 철학 박사인데 자연아요 그랬어요. 얼마나 무시한 소리. 자연도 모르는 사람 무슨 철학을 강의합니까. 내가 그랬었어요. 예. 정말로 이 자연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한 그런 자연은 업권에 나와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저 생긴 대로 그대로 나서 그대로 그 생로병사 성주이멸을 진행하는 과정 그대로 그냥 뭐 가식 없이 누구 손댄 것 없이 그대로를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 자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자연이라고 말을 설명했죠. 그런 자연에서 나온 소리예요. 어쨌든 간 중생들이 보기에는 그건 뭐 꿈에 된 것 아니니까 그 자연이라 그래요. 네. 그러나 그런 철학적인 의미에 들어가서 엄밀히 들어가면 그 자연이 아닙니다. 네. 올바른 자연은 아니에요. 진실한 자연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깨달아 자제함이 본래 마음일 뿐이다. 무심하되 항시 자제하고 자제하되 무심이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신문에도 그때는 신문에도 안 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요새 신문에도 몇 차례 여기 수련된다고 나갔는데 법당도 이만큼 크게 지어놓고 그런데 왜 수가 이래. 아 그때는 내가 또 그때보다는 지금 나을 것인데. 근데 그 강의는 좀 이 법문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때는 내가 반드시 칠판에 놓고 법문할 때 시안수석을 써서 놓고 시를 소재로 해서 법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주 그렇게 많았어요. 한마디로 효성여대가 천주교 재단인데 그냥 웬만한 사람 천주교 그 효성여대 예대생들이 웬만한 사람 다 왔어요. 예. 또 효성여대 그때 국문과 주임교수가 최정석이란 분이에요. 아, 또 그런 것은 아니지 그래요. 그이가 내가 최초에 쓰는 책이 일반수행 요도집이에요. 25살 때 써서 26살 때 출판한 책이 그리고 일반수행 요도집. 내 뜻이 일반 가가호호 그 자체가 절이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불법을 닦고 그냥 집 생활 자체가 불교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서 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책이 일반이잖아요. 수행 요도지. 일반인들이 전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도지. 가장 중요하고 요점만 빼서 요점을 갖다 얘기하는 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일반 수행 요도집을 한마디로 해서 천주교의 신자인 철저하게 천주교인인 효성여대 국문과 주임교수 최정석 씨가 그 서문을 써서 출판해 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천주교인들에게 내가 잠깐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예. 천주교인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쩌겠어요. 근데 지금 왜요? 이 숫자가 왜요, 이거? 그때만 왜 못해? 예. 무심하되 항상 자제하고 자제할 때 무심이라. 여기 무심이라는 소리. 거기 가식이 없어. 꾸며든 것이 없어. 그냥 자연행이야, 자연행. 여기 무심이라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무심이라는 소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행동도 없지. 불보살님들이 하는 행은 전부가 무심행입니다. 무심행을 다른 말로 하면 무의행이요. 한바 없이 하는 행이에요. 작용인 이것이 신통이니 거기서 작용한 것은 모두가 다 신통이에요. 아, 여러분 이거 참 깝깝할 일이에요. 아, 저절로 생각이 안 돼요. 이 세상이 참 묘하다. 어떻게 해서 시치 못된 수면 끊어진 게 움직이지 못하고 시치 수면 끊어지기 전에는 왜 움직인 거? 이런 것 등 작용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 생각 안 되던가요? 그러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해서 있었고 그냥 전부가 의심 덩어리 아니에요? 세상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있어?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가?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와? 참 희한해. 어떻게 해서 그 지나간 일을 기억해? 이런 것 등 그냥 저절로 모르고는 그걸 모르고는 살 수 없지 않아요? 진짜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래. 그냥 처처 알아야 할 것뿐 덜이야. 전체가 알아야 할 것뿐 덜. 그걸 생각 없이 어떻게 살까요? 이. 아이고 참말로 조물주 그 영예예요. 콧구멍 돌게. 그 살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참도가 가감으로 통장 아니다. 한나 끈끈끈끈끈끈이 참도가 그냥 깨달은 그 자성으로 전부 직통에 있어요. 그거 하나 어느 한 가지 어째서 저렇게 생겼는고 하고 근본을 추구해 보면은 전부 각자 자성 그 본래 영원 불멸은 자성으로 직통에 있습니다. 아니 직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쪽으로 황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째서 그랬을까? 하면 그냥 직통입니다. 그걸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모두 이 길거리에 서 있는 버드나무는 말맴직하고 말, 음아 말이란 게 그냥 마 아니에요. 음아 우리 그 생각들을 음하라고 그래요. 말맴직하고 가문으로 통장이로 다 재지는데 그게 나와. 응? 집집마다 문 밖은 장안으로 통했다. 장안이 우리 자성자리, 영생 불멸하는 우리의 자성자리를 장안이라 우리여 가감으로 통장하니다. 집집마다 응? 문호가 장안으로 통했다. 무엇이 문호? 어째 꽃이 이렇게 생겼는고? 그냥 그 문호여. 어째 여기서 흰, 책은 흰데 여기서 이것은 검은고? 그 문호여. 장안으로 탁 통한 문호여. 자, 이런 말을 알아듣어야 참 재미가 옥실옥실했니? 예. 그냥 작용인 이것이 신통이 이집을 누리는 가풍일세. 깨달라서 깨달은 바 최성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베풀어 놓고 누린다 그 말이야. 가풍이란 소리가. 응? 어찌해야 되겠는가? 이런 경지의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언어로 했으니까 말밖에 말로서 그것을 제시해 주려고 여기 다음 그런 것이 나오죠. 수평선의 무역선 하늘 닫고 내가 부산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부산 도량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창가 멸치배 배위 물새 나네 그랬습니다. 험 여섯 번째 험입니다. 네. 예. 수평선의 무역선 하늘 닫고 수평선 차 수평선 넘에 그 바다 끝에 이렇게 간 것이 그냥 바다 끝이자 하늘하고 이어진 부분에 배가 딱 걸려 있지요.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수평선 무역선 하늘 닿고 선창가 멸치배의 물새나네 갈매기들이 날고 있다. 멸치배 들으면 그 부산 그 멸치 많이 난데 뭐이더라 그 거기 예, 거기 가면은 그렇게 난다. 부산 사람들아 잘하네. 갈매기들이 납니다. 예, 근데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얘기도 역시 투명한 유리구실을 여러분 눈앞에 그냥 띄워놓고 보여주듯이 안팎 중간 없이 전체를 아니고 바뀌고 앞이고 뒤고 우고 아래 없어 그냥 통째로 다 비워버려. 투명한 유리구실이 있는가요? 그렇게 보여준 소리다. 보여주고 나와서 어쩌 뒤에 험을 했을까요? 야, 그 험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아십시오. 아는 분은 말. 그러나 모르는 분들은 이제 깨달으면 알아. 알게 돼. 본래란 것도 있는 것 아니니 본래가 곧바로 이것일세. 그랬습니다. 본래? 어떤 것이 본래가 아닌데?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면 본래란 소리도 쓸 수가 없어. 어째서? 지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본래란 것도 있는 것이 아니니 본래가 곧바로 이것일세.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본래가 바로 곧바로 이것이다. 그걸 일러서 내가 책 내놓은 이름 명칭이 영원한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려면 그래도 제일 가지건 소리를 하려면 그냥 영원한 현실, 현실이라고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항상 드러난 현실이 그것뿐이에요.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고로 본래란 말도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노자는 뭐라 했어요? 도가지 비도다. 도를 돌아가면 벌써 도가 아니다. 명가직 비상명이다. 벌써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해버리면은 그 영혼은 이름은 아니다. 미국서는 마음이라고 안 해, 달리 말해. 미국서 말은 마음을 갖다, 불란서는 마음이라, 그 미국서는 마음이란 소리가 아니야, 또 달리 말해. 그래서 그거 영원한 이름 아니야. 벌써 이름을 붙여버리면 명가적 비상명이다. 영원은 뜻뜻은 항상한 이름이 될 수가 없다. 노자의 말씀. 노자도 우리 동의족이요. 중국 사람 아니요. 공자님도 동의족이요. 중국 사람 아니요. 자부 선생도 중국 사람 아니요. 동의족이에요. 전부 동의족이에요. 네. 내가 다음 생에 중국에 나서 하려고 하면 이 소리 안 해야 될까 할까? 자, 봐요. 좀 진실해야지. 이번에 저거 전부 올림픽 대회에 있어서도 진실이 아닌 가식의 어떤 거기 식장에 있어서 가식은 부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잘할까? 아,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저런 세계적인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가식을 거기다 섞은단 말이에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동의족이 들어가서 다서 그거 정화를 해야 되겠어. 이게 내가 정화를 하려고 내 생에 그거 갈까? 근데 몰라. 예.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람이 많아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가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만 되면 내가 다음 세상에 중국에 나가려고. 근데 그래 안 하면 내가 가고, 그 가서 가고 싶어도 안 가.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필 수가 없으니까. 이게 100명 데리고 가서 태어나가지고 전부 장관시키고, 아이고, 내가 대통령. 웃지 마라. 왜 대통령 본인은? 절대 내가 한 일, 그랬던 일 안 하니까. 중국에 왜 태어나려고 한지 알아? 인구도 많기는 많지만은 중국에 가서 태어나야 저 사막화를 막는데 약간 편리합니다. 이 지구촌을 정화해 나가는데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어요. 예. 그런 여러 등등 일로 해서 진짜로 거기 태어날까 해요. 예. 근데 혼자 가서는 거기가 어려워요. 예. 아, 손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는 게요. 그러니까 한 100명쯤은 듣고 가요. 도천보냐니? 네. 허리 펴고. 아, 지금 80 되신 분 보고 내가 장시간 얘기하면 그 할 말이요? 그러나. 나는 그때 도천보냐니 이뻐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와요. 공부 부지런히 해요. 내가 거기 가서 지금 내무부 장관 자리 줄게. 글쎄, 각자 적당한 자리 지어놓고, 해놓고는 나는 대통령 돼가지고, 어이, 오늘 아침 조회, 그래갖고는 당신은 뭐, 틀림없는 일 시키니까. 요새 우리 선은 이거 불쌍한데 내가 그렇게 시키지? 불만 있어가 대답하게 하는 것 봐. 지기들 일 되게 시킨다고 불만 있어가지고 대답이 생창해. 예, 정말로 예, 요새 정치인들 정말로 가장 저질 인간이 정치한다. 당이 무슨 당입니까? 당을 만들 때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어야죠. 근데 이놈 것이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어느 당에 들어가면 당을 위한 당원이 되어버립니다. 그 당은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당이 돼야지요. 아무리 야당이 주장하더라도 야당이 주장한 것일지라도 옳은 일은 거수해야지 그쪽을 밀어줘야지요. 근데 자기 당 일이 아니면 옳은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한통속이 돼요? 그 저질 인간 아니에요? 국회 없애버려요. 비싼 세금 대학 교수들로 그냥 참모진 두어서 거기서 자문해서 그냥 정치해 그냥 대통령 혼자 내가 지금 대통령 같으면 그냥 계엄령 내려놓고 그렇게 해버려. 내가 대통령 안 된 게 다행이지. 왜? 진짜 정치인으로 났을 때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냥 나라 국민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가지가 떨어져도 좋아요. 자기 의지 못 필 바에는 나와야지요. 안 되면 나와야 돼. 그런 정치 안 해야 돼요. 그런 의지로 정치인이 돼야지요. 이게 100명 어서 돼야. 100명만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정치 꼭 할랑해. 죽어도 국민을 위고 나라를 위고 살아도 국민을 위해서 살고 응?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려면 정치인으로 안 나와야지. 응. 예. 어쩌다. 그건 거리만 가면 열이 오릅니다. 예. 나도 한 달에 근 100여만 원을 지금 세금 물고 있어요. 뭐 어쩌는 것이 대표라 해가지고 그냥 뭣이 그냥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냥 의료보험이 그냥 십몇만 원이 나오. 나도 세금을 그렇게 내놓은 사람이요. 근데 그 세금을 그렇게 탕진하고 계신 게 하는 소리 그냥 열이다. 네. 버리는 본래에 있는 것이니 여기 앞에 가서는 그 앞에서는 본래란 것도 있는 것이 아니니 근데 여기는 버리는 본래 있는 것이니 지켜야 할 필요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응? 아직 안 했어? 아, 그냥 정치 얘기만 나면 눈이 덮여져가지고 열이 올라가지고 안 보여버려. 오죽하면 내가 열이 막았어. 그 썩을 놈들. 아, 진짜 썩을 놈들이야. 아니, 정치하는 놈들 내 나이보다 별로 많은 놈 몇 명 없으니까 썩을 놈들이라 해도 돼. 예, 본래라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니 본래가 곧바로 이것일세. 피로감도 마침도 없는지라 이러이 삼세라는 것이 없어서 응? 본래 이런 말과 이름도 없나니 방해가 엽차나 드시기를. 차나 마시고 있어라 놀아라 차나 즐겨라 그런 말입니다. 응? 본래라 함도 마침도 없는지라 없어. 이래 삼재라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천부경이 뭐라 그랬던가요? 일시무시라 했습니다. 그 일은 우리 마음을 말한 거예요. 동양에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 우리 마음에서 유정, 무정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 거기서 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부경 80자가 끝을 마침 뭐라고 했던가요? 일종, 무종, 일이라. 하나에서는 맞춰서 맞춘 것이 없다. 비로담이 없으면 하나에서 비로돼서는 비로담이 없다. 그러면 비로 산다는 말도 없어야지. 근데 비로담에 하나에서 비롯해서는 비로담이 없다. 비롯해서는 비로담이 없다. 비롯하지만은 거기서 다 나오지만은 나온 바 없이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 간단한 말로 하면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왔지만은 나온 바 없이 나왔다. 나온 바 없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 거두어서는 거둔 바 없이 거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그 한 말이 우리 백이 민족의 조상인 환인 할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백이 민족은 아주 복이 많은 분이고 참 훌륭한 후손들입니다. 아주 자부심, 긍지를 가져야 돼요. 예. 그런 조상을 가진 나라 일찍이 백이 민족을 빼놓고는 없어. 그냥 부처님이요. 환인 할아버지는 부처님이요. 천부경 보면은 그대로 화엄경이요. 화엄경 80권을 갖다 여든데 어찌게 그렇게 같은지 몰라. 화엄경이 80권이죠. 80화엄경. 그런데 천부경 글자가 여든자요. 그러면 천부경 글자 한자가 화엄경 한 권이란 소리지 않아요. 화엄경 80권의 이치를 그 80자에 온전하게 다 담아져 있습니다. 내가 내는 그 천부경 보세요. 정말로 깊고 깊고 더 깊을 수 없는 깊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조상을 지녔어요. 그런 조상의 후손이에요. 네. 그래. 비로담도 마침도 없어. 이러이 삼생과 삼사랑의 과거 현재라는 것이 없어서 본래 이런 말과 이름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방에 가서 차들이나 즐기고 편안히들 계시라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이 무서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닦을 것도 없어. 가서 편안히 누워서 차나 마시고 그냥 편안히 누워서 놀아. 그래 되겠습니까? 네. 이런 말은 우리의 근본 체성에 돌아가서 그 본분도리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이죠. 네. 네. 자, 어찌해야겠는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네. 두 눈은 가로로 있으며 낯의 코는 수직으로 자리했네. 일곱 번째입니다. 네. 두 눈은 가로로 째졌지요. 예. 근데 그거 누가 몰라. 낯의 코는 어째요? 수직으로 내려왔지요. 예. 이게 지금 두 눈이 가로로 째진 건 누가 모르고 코가 수직으로 내려온 건 누가 모릅니까? 역시 이것도 수정과 같은 구슬로 구슬이 눈앞에 띄워서 보이듯이 우리가 앞에서 방금 이 대문서 말한 그런 경지를 여러분 앞에 그렇게 보여드린 소리입니다. 보여드리고 나서 그건 맞아도 허물이요. 그래서 그랬어. 예. 본인은 본래 있는 것이니 지켜야 할 필요도 없으며 이 앞에 본래란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본래 있는 것이니 그랬는데 본인은 뭐인데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근데 이런 경우에 보리라는 소리는 똑같이 읽어버리면 안 돼. 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 이 아무리 아는 강사고 아무리 아는 팔만대장을 외롭히고 내롭히는 응? 박식은 분이라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알아앉은 자가 부처님 49년 설법을 다 내려끼고 있어도 인가 못 받잖아요. 부처님 10대 제자면서도 결국에는 부처님 제자인 가섭존자 사형님의 법을 받아갖고 그 밑에 제자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대2조여 2조 아란존자가 가섭을 통해서 깨달았어. 부처님도 깨닫지 못하고 팔만대장 여기만 왔지 부처님 법문을 하지만 똑같이는 하기는 하는데 깨닫지는 못했어. 그러므로 남을 깨달아 줄 수는 없어. 그 얘기를 다음 선도 깨달아 줄 수는 없어. 근데 여기서 버리라는 선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 잘 아세요. 깨달음. 우리가 막, 깨달음이라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 거냐면은, 이거 버리라는 소리가, 버리라는 깨달음이라는 소리인데, 무상, 정변, 정가. 무상, 우위 없이, 이보다 덜 것 없이 정변 바로 두려워다다. 그거는 체를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신체. 예? 마음의 신체. 정말 허공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콜콜한 텅 빈 허공의 실체를 말한 거예요. 예? 이제 무상 정변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리라는 것은 무상 정변 정각을 얘기한 거예요. 정각이란 건 뭐예요? 또 허공에서 비교하자면은 무상 정변은 그냥 텅 빈 이 허공 자체여. 아직 움직이지 않는 허공 자체여. 그런데 정각이라는 것은 허공의 작용이요. 허공의 작용은 뭐예요? 바람이죠, 바람. 공기. 공기 가운데 가진 것 다 들었지요. 이제 공기며 가진 것 다 든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허공에 다 들어있지요. 그렇듯이 허공에 본래 지닌 것들이지요.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은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것을 정각이라고 그래요. 야, 이게 이제 무상 정변 정각이라는 것도 제대로 그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지켜야 할 필요도 없어. 허공이 마치 거기서 지켜야 하려는 것은 뭐냐면 허공이 바람이 어디 갈까봐 두려워서 야 너 가지 마라 가지 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런 것과 똑같아. 지금 허공이 바람이 어디로 가? 허공에 바람이 가면 지가 어디로 갈 것이요? 허공 가운데 지녀 있는 모든 원소 능력 그거 가면 어디로 갈 것이 지가 어디로 가? 그와 같아요. 우리 자성의 능력 모든 그 천백의 그 지혜가 천백억 화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넘어서서 그냥 더 말할 것 없는 모든 지혜를 말한 거예요. 천백억 화신이라는 소리가 천백억의 지혜를 말한 거예요. 깨달음의 작용. 지켜야 할 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 지켜야 할 것은 그만두고 그 자체를 쓰지도 못하고 있으니 어쩔 것이요. 이게 뭐냐면은 허공 자체가 모든 능력을 지니고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정신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아따, 법문 잘하네. 네, 그 법문입니다. 그 저 법문이 허물이 없는 법문이에요. 네. 이러해서 있다는 데에도 속하지 않으며 이러해서 없다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 이러해서 청정한 자연이니, 또 자연소라는 거예요. 청정한 자연이 함 없음의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그 말이요. 자재로서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자재다. 그냥 더 말할 것이 그냥 숫자에 매이지 않으냐. 숫자를 넘어선 거예요. 숫자가 넘어선 거지. 지금 뭐 헤헤면 넘어선다고요? 이게 숫자도 끝에 가서는 기가 막힌 게 헤헤했습니다. 진짜요? 단시, 백, 천, 만, 십만, 원, 백, 십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백조, 천경, 경, 십경, 백경, 천경, 해, 해. 그 마지막 숫자의 최고 구경에 가서는 해, 해 숫자 쓰, 삼천 대천세계를 해도 해 숫자 못 써. 아직 쓴 일이 없어. 이게 해 숫자 잘 모르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도 그래서 이제 그냥 헤헤 헤헤 저절로 웃음이 나오죠. 숫자를 넘어선 경지입니다. 숫자를 넘어선 경지에 가면 자유자재한 경지예요. 예, 기가 막힌 일이죠. 예쁜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헤헤. 예. 자, 이런 경지의 사람이 되려면 여하해야 되냐,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요. 여보시오, 산 높고 바다 낮소. 바다 높은 것 봤어요? 이렇다 저렇다고들 할 것인가? 응? 여보시오, 산은 높고 바다는 깊소. 그런 말. 그래 놓고는 소리가 뭔 말이야?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냐? 너희들 할래? 하면 어쩌지 않은 것이야? 죽여본다는 것이야? 죽여버리기 전에 저 스스로 죽어 있어. 죽을 것도 없어. 속옷 이렇게 손댈 것도 없어. 산 송자.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지가 저를 모르면 산 송장이요. 네. 번외란 것 본래에 없어서 없애야 할 까닭도 없다네. 예. 어쩌냐게 꿈이 꿈인지를 당초에 몰랐더라면, 아니 잘못 몰랐더라면 그 말이에요. 꿈은 우리가 자성의 능력 신통으로서 나타나는 세계라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딴 세계로 알고 내 밖에 경계로 알아서 거기에 탐착을 하고 그 탐착하다가 내 뜻대로 취해지면 좋다고 하고 내 뜻대로 취해지지 않으면 싫다고 하고 가져가면 그놈을 못 가져가야 몸부림치다가 칼 맞고 아파서 깨고 본 게 아니야. 그런 허망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거 우리 중생이라니까요. 마음밖에 다른 물건이 아니며 삼계가 모두가 덕화라. 삼계가 모두가 덕화라. 덕화란 소리 알아들어요? 덕화란 소리. 덕화란 소리. 그런데 자성이 맞고 맞고 더 받고 받다 보니까 거기서 스스로 그 밝음에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다 그 말이요. 한산 습득이 홍간선사한테 물었어. 고경미마시에 야 저축고 옛 거울을 닦지 않을 때에 어떻게 비칩니까? 그렇게 빙호는 본무형의 은을 원우는 탐소어리다. 빙호. 빙호는 그 얼음병을 얘기한 것인데요. 그것은 얼음병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중국에서 옛때 시인들이 하늘에 있는 밝은 가을 보름달을 빙호라고 그래요. 이제 얼음병 남기 글자로 얼음병으로 읽으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 돼요. 그런 것도 안 보면 내가 상당히 유식하지요. 네. 네, 상당히 유식해요. 병원은 본무형인을 벌레 그림자가 없어. 그런데 원원은 탐소홀이다. 원생이들은 그 달이 물속에 있는 게 물속에 달을 탐원이라고 달을 건져 건질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 중생들이 그렇다. 중생들을 비유해서 그 물속에 달을 건질나가는 원숭이 비유했어요. 물속에 달이 달입니까? 근데 그것을 탐해서 그걸 건질라 그래. 이 세상 중생들이 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그런 것들이 다 덕화요. 덕화. 덕화로서 나타난 것들인데 그걸 탐해. 저 안에 있는 것인데. 저는 소리. 자꾸 문수보현이 아미타불에 대해 그렇게 묻습니다. 중국 국청사에 태어나가지고 몇천 번을 태어난지 몰라. 근데 몇천 번 태어난 숫자에 들어가 중국 국청사에 나온 것이 문수보현 아미타불이. 근데 그 문수보현이 그렇게 아미타불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응? 글씨 아닙니다. 다시 일러서서 그래. 그 문수보현이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읽는 것인데 나는 그런 정도의 대답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옳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내가 여기서 뒤에서 쓰는 험소리와 같은 소리의 뒤에 답은 험한 게 그냥 대고 험한 소리가 아니요. 뭔 소리가? 만덕도 부장내니라 한 소리가 험한 소리와 같은 소리. 그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지만은 일만덕도 가져온 바가 아니다. 그런데 무엇을 묻고 있느냐 이놈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대답이자 그 방망이를 돌려서 때리는 소리예요. 이만은 너희들이 묻는 그 자체가 이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소리가 양도 그게 포함된 소리예요. 그래요. 참 대단합니다. 참 이런 경우 읽어내야 어째느냐. 만물도 다른 것이 아니면 각자 지닌 신통일 뿐이다. 그런 경지의 사람이 되려면 어째야 되겠느냐 그 말이야. 그렇거늘 해괴한 말인고 어찌하겠냐는 게 그렇거늘 지금 너 어떤 그럼 어떤 무슨 해괴한 말을 짓거리고 있느냐? 지금 내가 내 손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못된 놈 짓거리고 있어요. 네. 할머니는 원래 여자다. 할머니가 남자 봤어요? 예. 이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상당한 험한 소리와 같이 무서운 소리입니다. 예.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아까 앞에서 험한 소리와 버금가는 도리예요. 예. 오늘 법문은 여기서 접습니다.